한번 만나봐, 알아봐, 잘해봐. 여기 이 녀석 소개해줄게. 꽃미남이지만 아직은 솔로. 성격도 괜찮고 의리도 지키는 진정한 친구. 하지만 있지만 아픈 사랑에 아직은 많이 힘이 든가 봐. 이제는 네가 작은 빛이 돼줄래. 새로운 희망이 돼줄래. 한번 만나봐, 알아봐, 잘해봐. 내가 가장 아끼는 나의 좋은 친구야. 좋은 기억만 가슴에 조심스레 살짝 안길려. 자 너에게 필요한 것 같아. 이번엔 진짜 잘해보면 어때 내 친구야. 다시 한번 잘 만나봐. 너희들은 맛이 어느 누구 부러울 건 없는 절대 다른 누군 같네. 언제는 세상 가장 아름다운 커플. 한번 만나봐, 알아봐, 잘해봐. 내가 가장 아끼는 나의 좋은 친구야. 좋은 기억만 만나봐, 알아봐, 잘해봐. 만나봐, 알아봐, 잘해봐. 내가 가장 아끼는 나의 좋은 친구야. 좋은 기억만, 행복만, 사랑만 언제나 기억될 수 있도록 잘해봐. 이번엔 잘해봐. 만나봐, 알아봐, 잘해봐. 내가 가장 친구야. 좋은 기억만, 행복만, 사랑만 언제나 기억될 수 있도록 잘해봐, 잘해봐. 이번엔 잘해봐. 오, 예. 잘해봐.